날 기억하는 사람, 나를 잊은 사람, 내가 잊은 사람, 내게 다가온 사람, 나를 떠난 사람, 내가 보낸 사람.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이별들을 만들고 또 그리워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사람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이별들을 만들고 또 그리워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